이 시간에는 총봉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간절한 마음. 당신 미소 꿈속에서도 불리요 오늘 그의 정 깊은 꿈속 그 어디에 계실까 뵙고 싶어 기다려지는 이 마음 그 언제면 배우랴 우리의 운수님 생각구요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가슴 태우며 이혼을 수없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나는 생각해 손에 당주만 불빛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축원. 없으시고 이 밤도 서색을 이우시는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